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수령님의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수령님의 조국은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조국은 오보이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초락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뜻깊은 예술적 흉상으로 해명한 수령 칭송성가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한 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위대한 조국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사상 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 뜨겁게 솟구치는 조국에 대한 존이민족인 사상감정은 밝고 류창하면서도 졸졸한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더 강렬한 정서로 안겨오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끝없이 창창한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리광호 작곡인 가요는 이민위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볼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여 조체 82, 199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이 땅에 찾는 비를 다 맞으시며 걷고 고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수천 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과 그 길에서 인민에게 베풀어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 바치신 온갖 심혈과 러고를 진실하면서도 서박한 음악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은 베푸신 인덕을 봐도 싸우신 업적을 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격조 높이 소술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종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겨울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어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험한 논두렁에 스스럼 없이 앉으시어 농민들과 농사일도 의논해 주시던 우리 수령님은 정녕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시였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소울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동족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박으로 시작되는 첫 부분의 선율은 첫 동기에서부터 밝고 흥취나는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속에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흐모의 감정을 풍만한 소정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부분의 선율 형상은 밝고 낭만적이면서도 숭엄하고 웅심 깊은 정서를 안겨주는 것으로 하여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공장길, 농촌길을 쉼없이 걸으시며 우리 인민에게 사랑만 안겨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음없는 흐모의 사상감정을 꾸밈없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형상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조 수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율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악단에서의 모속 진행 수법과 리듬적 대조 수법, 둘째 악단에서의 폭넓은 8도, 6도의 음조 조약들과 이강음의 적용을 특색 있게 활용하면서 밝고 지향적이며 강렬한 정서로 발전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칭송의 감정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율 형상에서 민요 오음개조식과 안땅장단에 기초하여 선율을 전개함으로써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칭송과 흠모의 사상감정이 민족적 정서 속에 더욱 깊이 있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를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돋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여줍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